나에게도 속삭이던 그 시절 잊지 못해서 이 밤도에 태며 기다려요. 이 밤이 아쉬워 그대를 찾았지만 멀리 떠난 그대는 오지를 않네. 봄봄봄 내 사랑 도와줘요. 봄봄봄 내 사랑 돌아와줘요. 나에게로 속삭이던 그 시절 잊지 못했어. 이 밤도에 태며 기다려요. 이 밤이 아쉬워 그대를 찾았지만 멀리 떠난 그대는 오지를 않네. 봄봄봄 내 사랑 도와줘요. 봄봄봄 내 사랑 돌아와줘요. 나에게로 나에게로 나에게로.